버전. 이젠 영단이젠 영단이젠 영단이젠 영단 이젠 영단이젠 영단이젠 영단이젠 영단 상처를 불기에는 기획서는 뭐야 자유를 원하지만 돌아섬 뭐야 싸워보고 싶어 아직도 매번 뭐야 싸워보고 싶어 아직도 매번 뭐야 Don't let me down. Don't let me down.